모든 걸 말이야 주눅 들고 숨에 핀염을 싱거워 내 심령과 가치는 누군가 가정이야 이곳은 내게 차가워 차가워 온 세상이 내게 어주워 어주워 벗어나야 해 온전히 우리 우리를 품을 수 있는 곳으로 커튼을 찍고 나가 자세로운 나의 집으로 나 아직도 집단신과 노래돼 새새 번을 펴져나지 넌 어린애 침대보다 미끄럼 들이 더 아득해 집이었던 집이 그리 그곳에 닿을 수 있길 yeah.